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까지 같이,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찾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또 여러가지 그런 내 안의 묵상, 생각, 또 그런 저희 그런 것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 그 성향과 감정과 그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각자 틀립니다. 그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기적들을 아주 그 놀랍게 그 적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을 또한 세워주는 것과, 그리고 또 기도에 강조하는 부분들. 그 누가의 그런 이성적이며 또 의사로서의 바라보는 눈, 그 안에서 또 그것을 깨뜨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이런 많은 것들 아주 세밀하게 누가의 그 성격에 맞게 또 누가가 바라본, 누가에게 만난 예수, 누가에게 역사한 그 성령의 그 진리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나 또 마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더 깊은 그 영적인 그 눈을 떠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요한복음은 또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당연히 성경은 어떤 그렇게 바로 지시받아서 바로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누가의 성향, 또 사도 요한의 성향, 마태, 마가의 그런 그 성향, 그들이 또 바라본 예수를 또 기록한 것이 또 그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진리 안에서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을 기록한 것이며 곧 예수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며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마태를 보고 마가를 보고 누가를 보고 요한을 보고 점점 그것을 더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호보완적입니다. 그 성경이 어떤 그 분리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나 로마서를 볼 때 그런 느낌을 그 옛날에 그 일으켰던 루터도 그래서 그 지푸라기 서신이 그 야고보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그 환경과 위치 안에서 또한 그의 성향에 따라 또 그 유기적인 영감 안에서 그 사람 그가 만난 예수 그에게 성령이 새긴 그 진리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그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야고보서 그 환경을 알아야 되고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마태란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기록하였는가 또 그 또 전체적인 또 하나님이 그 큰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또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도다라고 그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그런 성경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유기적 영감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저 또한 저희 성향과 또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나의 그런 환경과 경험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게 되며 또한 그 말씀이 또한 그것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그것을 펼치게 되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기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설교 하나하나가 또한 내가 그런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묵상들 또한 사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또한 잘 그 조화와 또한 그 분별과 더 나아가서 분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설교자나 어떠한 그런 성경에서도 그 누가의 색채 또한 그 내 자신의 색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항상 유념해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바로 평강이며 너는 나를 내게 와 구하라 회개하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그럼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나님이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교회가 되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칼과 같아서 죄와 또한 우리 모든 행한 행실을 쪼개며 또한 분별하게 하며 또한 근심하게 하며 그 근심 가운데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음행의 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좀 문란하게 지킨 그러니까는 그 성만찬 떡과 그다음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그 이교도들은 그런 나누는 그 행사가 굉장히 잔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같이 넘어와서 술에 취하며 또한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정신인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나누며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사랑의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 그 사역을 힘있게 같이 나아가여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의도, 그런 깊은 뜻이 성만찬에 그 담겨져 있는데 이교도들이 그 즐겨했던 그런 잔치적인 또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술을 퍼마시고 또 먹고 마시는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그 극단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자는 그 육체는 마귀에게 던져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래서 그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잘못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문란하게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후처라고 해야 되나요?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여자를 다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우며 악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내어 쫓으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을 받고 고린도 고린도의 교회에서 많은 근심과 그에 따른 근심 가운데 자기를 변론하기도 하며 또한 두려워하기도 하며 또한 그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회개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뻐하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런 부분도 이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또한 모든 근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 같은 경우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미리 그 싫어하시는 그 심판 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진노의 손에서. 또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주 앞에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그 긍정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조지 오스텔인가? 하여튼 그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유머러스하며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나와서 그 뉴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좀 다원주의적이며 또한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성애를 인정했었던가 하여튼 뉴스에 나와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뉴스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설교를 듣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그 긍정의 힘의 저자 같은 그런 목사님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또 배울 건 배우고 취할 건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언어의 힘 말의 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그 여호수아가 저들은 저들은 그 메뚜기의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그렇게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말을 하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요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믿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니니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힘이 또한 그런 힘과 능력과 또한 우리의 또한 경건의 생활 중에서 그 언어를 다스리지 않는 경건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언어의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그 다스린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저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 안에서 자녀된 권세 안에서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스리는 부분 또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그 언어가 말씀을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그 바라는 그 권세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그 강조점은 아주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오스테리 그 긍정의 심의 저자 같은 그런 경우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또 성경적인 그런 부분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생각은 평안이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그 평강. 바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긍정이 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정치적인 거나 권력적인 거나 돈이나 자기의 배부름,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만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의 그런 포커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왼쪽에 있는 자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이 땅에 내려놔봐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그러나 옆에 있는 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낙원에 이를 때 나도 함께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해줍니다.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그 조용기 목사님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지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그런 것을 항상 거울을 보고 믿음으로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항상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잘됨과 그런 것을 바라는 기도들 저는 그것이 결단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너가 말씀 안에 말씀이 너 안에 그럼 너가 원한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고도 하죠. 너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요 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마디 거기를 덧붙입니다. 너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전 세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인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부흥이 넘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꾸 그 그 겸손 얘기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 선비 유교의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 줄 착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한 적이 어느 구절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다들 보십시오. 말씀을 인정하며 담대히 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귀신을 쫓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셨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노라 하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럼 바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나의 높아진 모든 것을 굴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된 그런 부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을그러졌지만 그런 것들이 난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발할 때 그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한테 보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해주면 그 나무가 막 활동적으로 그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그런 다스릴 권세가 그런 부분들이 언어적으로 또한 그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고 아 이것이 뭐 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안에서 우리 그 인간의 위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의 원리 그 원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지며 또한 그런 이런 것들이 그런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각은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그 마귀의 손안에 들어가며 사망의 그 무서움 사망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삶은 비참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너의 모든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요 주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은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를 부유케하기 위함이요 영적인 부유와 그 영적인 부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창조의 그 원리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의미 안에서 그런 영적인 회복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게 하기 위함이요 모든 죄, 저주, 가난, 그 다음에 그 모든 병, 이 모든 것들, 또 그 모든 것의 원흉이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지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주신 그 은혜.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라고 강호 담대하게 명령하신 것이며 주장케 하라 라고 강호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타락한 은사자들, 은사를 받아서 쥐새끼 노릇하며 여러 가지 그 당을 지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기 위해서 옆에 와서 외칩니다. 기도하라 하면 아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전도하라 그러면 아유 너 삶이 엉망인데 무슨 전도야. 그리고 삶이 거룩한데 뭐 살려고 그러면 더 거룩해야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 이 부분이 잘못됐어, 저 부분이 잘못됐어, 율법 안에 처박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사고를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음탕한 것과 더러운 쪽으로 인도하거나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또 저는 신천지나 이런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보다도 그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런 타락한 은사자들, 더러운 은사자들이 더 큰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그 암도 우리 육체 안에서 사랑으로 또한 기도해야 할 우리 한 몸인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막 겹칩니다. 뭐 투시 은사를 받았다, 뭐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이런 쥐새끼 노릇하면서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타락한 은사자들이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고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한 선지자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살던 그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고 했다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선지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늙은 선지자, 이거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섭리적으로 예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다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대일로서 받아야 된다는 것과 또한 이런 거짓된 그런 또 이런 선지자의 움직임 이런 대한 경고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는 그 IF 때 집안이 좀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IF 때도, 그 3D 업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그런 일들은 호황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건강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먹고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일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생각의 틀 속에 딱 박히게 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틀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딱 보면 막 비판합니다. 아유,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어. 더 벗어나면 그건 욕심이야. 안 돼. 그 다음에 또 벗어나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방해하고 회방하며 너도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된 은사자들이나 타락한 은사자들도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짓까지 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욕을 합니다. 안 돼. 그건 아니야. 근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회방하며 벗어나지 못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번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 플러스 영은 전지전능이다.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거룩하고 깨끗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라, 깨끗한 그리스도라. 너희 능력과 너희 그런 부족함과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이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난함, 뭐 그것도 능력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뭐 돈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망언도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환경, 부족한 환경, 이런 가난한 환경, 이런 와중 가운데 넌 못해, 넌 안 돼. 이런 지금 다 안 되고 있어. 너 능력 갖고 될 것 같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에게 접붙여 있어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그 요구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 증거하라. 바울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그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하며 그 시대의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이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은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안 돼. 교만이야. 욕심이야. 그리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잘못된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히게 하려고 아주 그 흑마술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새를 죽여서 앞에 보이든가, 뭐 쥐새끼를 죽여서 앞에 보이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해서 생각에 그 남게 하며 공포와 두려움과 안 되는 것들을 각인시켜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흑마술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잘못된 은사자들 또한, 타락한 은사자들 또한, 그 마귀에 속해서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또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해주며, 이런 환경이 맞아. 다 이래. 말씀은 못 보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런 것들만 보여주게 하며,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은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말한 명령,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너 능력과 너 부족, 너 바라보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며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다. 내 안에 속하라. 내 안에 접붙여 있어라. 기도하고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안에서 충성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긍정, 긍정의 힘. 이 말씀 안에서는 당연히 긍정,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믿음, 아멘의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눌려 있습니까? 더러움에 눌려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 아들까지 주었거든 무엇인지 안 줄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탄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복을 못 줘서 안달입니다. 근데 복준 결과가 뭡니까? 복을 감당을 못합니다. 복을 줬더니 저주로 만듭니다. 은사를 줬더니 쥐새끼 노릇하며 다른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악으로 더러움으로 인도하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나 합니다.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줬더니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자식들과 음행과 더러움들이 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잘못된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도 또한 배울 것이 있고 또한 반면 교사로서 버릴 건 버리고 또한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순복음의 그 강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순복음 안에서는 그런 병들이 더 잘 난다. 의학적과 심리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날 고친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히려 더 병이 잘 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비슷한 예인데 음행 같은 경우도 억눌려 있는 자, 율법적으로 눌려 있는 자는 음행이 더 음행이 그 뭐라 할까요? 어둠 가운데 막 살아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며 또한 삶 가운데 드러내며 이런 부분들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그 성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이 더 건강하더라라고 또한 심리적으로 또한 밝혀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순복음이나 또한 긍정의 힘 이런 부분들 또한 언어를 다스리며 또 언어의 권세 이런 부분에 강조에 대한 부분들 중이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충분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커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배부르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천국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그 중심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갑시다.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평안과 긍정과 또한 기쁨,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너에게 예수까지 주었거든. 바로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하사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거든.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거든.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와 모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능히 이길 것이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까지 주었거든 무엇인 줄 안 주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뭔지 그걸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100원, 500원 죽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여 한 대 치는 겁니다. 제발 천국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참된 지혜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은 다 무너지며 모든 마귀의 권세 제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자녀된 권세가 그 안에 주어졌으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그 놀라운 만물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권세의 복.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당당히 누리십시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참된 아멘의 그 긍정, 아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믿음의 담담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오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전세계 나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명령 안에서 아버지여 전세계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설교 듣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예배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소리쳐 찬양하고 싶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지만 숨죽여 기도하고 숨죽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시간에 전세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다양한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 없는 그 교회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 날개 아래서 정말 주가 허락하신 그 긍휼의 때가 올 때까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하도록 우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몸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기억합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숨죽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소리쳐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기억합니다. 사방의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떠한 부기도 하나님 교회에서 주를 향한 노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호흡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한 연약한 교회도 이 땅에 터져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있는 한 이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앞에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좀 이 말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흔들이 되어 하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환경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니라.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으로 온 만물과 온 땅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실 것이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